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들읍시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럼 오늘 이 본문은요 앞에 8장 한번 잠깐 넘어가 봅시다 그럼 8장을 한번 가보세요 8장 22절을 한번 가보세요 따라가 봅시다 마가복음 8장 22절 마가복음 8장 22절을 보면요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네,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베세다라는 지역에서 한 맹인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8장 22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뭐예요?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다시 맹인이 치료받는 사건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쓸 때 의도적으로 지금 맨 앞과 맨 뒤를요 같은 거의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놔둔 거예요. 맹인의 치료가 예, 그 앞에 있고 맹인의 치료로 이야기가 끝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책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8장 22절부터 10장 이 52절까지가 이 마가복음의 본론입니다. 이해 가세요?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가 서론이야.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가 본론이고 그 11장부터 16장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정표가 저한테 그러던데 목사님,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서론이 길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서론이 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곧장 끝이래.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을 보라고요. 서론이 1장부터 8장이라고. 에?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래요.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8장의 내용은 결국 뭐냐면 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고 예수님은 도대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 건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삶이란 것은 무엇인지를 그 뭐예요 확증해주는 그리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런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죠 본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이제 맹인의 이야기고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로 끝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현실에 눈이 멀어 있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 그동안 그 깨닫지 못했던 거, 눈은 뜨고 있는데 어쩌면 장님으로 살았던 나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길거리를 다니면서 노숙인들을 봅니다. 거지들을 봅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네? 불쌍하다. 아,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들죠. 눈먼 사람들. 어? 육체적인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불쌍하다. 안타깝다. 안 됐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우리의 평가와 우리의 판단은요,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해서만 삶의 성공과 실패를, 삶의 행복과 불행을 생각하고자 하는 우리의 단편적인, 그리고 그냥 그 겉만 하는 그런 인생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앞으로 가봅시다. 우리 마가복음 6장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한번 좀 봅시다. 네, 좀 잘 따라와서 잘 들어보세요. 6장 14절을 보시면 네,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우리 좀 길지만 한번 쭉 한번 14절부터 읽어봅시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헤롯이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이 어떻게 한 사람이요? 목을 뺀 사람이요. 어디에서요? 자기 잔치상에서 흥겹게 술을 마시면서 흥청망청 이렇게 하고 있다가 딸 살로메가 와서 막 야한 춤을 막 그 추고 막 기쁘게 해주니까 후원 장담을 하자고 너가 나한테 뭐든지 구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 살로메가 어떻게 해요? 살로메가 맞나? 이름이 안 나오네. 어쨌든 네, 그게 헤롯의 딸이 그 뭐야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합니다. 그렇죠?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돼요? 그 잔치에서 헤롯이 했던 그 그냥 빈말, 그냥 허풍, 그 말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헤롯은 수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있고 한 나라의 자칭 왕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사람의 목숨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권세도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헤롯과 그런 헤롯에 의해서 아무런 뭐 촛불 집회 혹은 뭐 이렇게 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은 세례 요한, 여러분들 누가 불쌍합니까? 네? 누가 불쌍한 거죠? 세례 요한이 불쌍합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헤롯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불쌍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더 쉽게 부자와 나사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나사로 어떤 인물이었어요? 평생 동안 거지로 살았습니다.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구걸하면서 살았죠.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힘도 없고 친척도 없고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었어요. 개가 와서 강아지가 와서 막 자기 상처를 핥아도 그걸 쫓아낼 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자가 그 나사로가 불쌍하게 보이죠. 우리는 나사로가 그 부자의 어떤 부자의 집 앞에서 쓰러져서 죽었는데 그 부자는 어떻게 살았어요?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불쌍하냔 말이에요. 예? 여러분 누가 불쌍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냔 말이에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고 나사로는 천국 갔기 때문에 부자가 불쌍한 걸까요? 그러면 사는 동안에는 부자는 안 불쌍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부자가 불쌍한 걸로 바뀐 걸까요? 나사로는 사는 동안에 불쌍했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불쌍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살아있을 때에도 불쌍한 존재로 산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가치관이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 현실적인 어떤 조건과 상황만을 가지고 불쌍하다, 불쌍하지 않다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정말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일 불쌍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지 않은 거, 그게 여러분들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내가 살지 않는 거, 그게 여러분들 가장 불쌍한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안 믿어주는데 내가 무슨 예수님과 상관이 있냐, 안 믿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예수와 나는 연결된 어떤 엮여질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8절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왜 이래요? 네.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지 말래요? 뭘 놀랍게 여기지 말래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답니다. 누구의 음성이요? 예수님의 음성을. 죽어서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의해서 이들이 부활할 건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되어지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이렇게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는 예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죽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과 상관없던 그 사람들도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그 음성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죽은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데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선은 무엇이에요? 선은 착한 일이 아니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은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선이라고요. 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게 악입니다. 세상은 이 얘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겠죠. 그렇죠? 뭐 예수 믿는 게 어떻게 그 내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냐,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그게 결정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겠지만, 그럼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그 영광을 결정하고 가른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럼 인간이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가 자기 힘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삶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나는 누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권이죠?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나는 그 뭐예요? 행복하게 잘 살 그 가치가 있다라고 스스로 인간 스스로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서로를 부추기면서 서로 이렇게 해주면서 가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 인권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야말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마땅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행복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게 여러분들 악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크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고 생명과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합니다. 왜요? 너가 봤냐는 거죠. 니네 기독교인들이 봤냐? 어? 천국이든 지옥이든 보여줘라. 그럼 믿을게. 눈에 보이는 거 믿고 눈에 안 보이는 건 나는 안 믿어. 이런 거죠. 물론 여러분들 이게 뭐 꼭 잘못된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걸 믿어야죠. 근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고 정말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눈에 안 보인다고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렇게 사람은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인간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 어떤 세계를 그 현실을 진짜 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자에게 베풀어진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자꾸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면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래서 죽으신 거 부활하신 게 우리의 현실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저를 보세요. 네. 그렇게 하신 게 내가 공부를 더 잘하게 됩니까? 남들보다? 내가 뭐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갖게 되나요?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게 이 세상 살아가는 데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믿고 헤롯과 이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진짜 불쌍한 거고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분명히 알면 진정한 현실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 거기에 인생의 가장 중요함들이 다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생명과 심판으로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난 예수님과 관계없고 내 문제만 내 인생만 좀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불신앙인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살아간다고 해도요 여러분 생활에 문제가 아무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진짜 교회를 빠져보시고 성경 하나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살아보세요. 살아갑니다. 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먹을 걸 떨어지는 게 아니고 숨을 못 쉬는 게 아니에요. 회사 잘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몸에 있는 이 현실들은 전혀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말 마음에 두고 살았는가 아닌가가 그리고 나는 내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는가 아닌가가 지금은 표면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요 분명하게 구별이 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 살피셔야 해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는 게 우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로 이렇게 엮여져 있고 맺어져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그 예수님과 바로 맺어진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그 거지 맹인 바디메이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 거지 맹인 진짜 모든 악조건을 다 가졌습니다. 거지에다가 뭐예요? 장애인이에요. 네. 그런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맹인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 예수님 내가 지금 눈을 못 뜨고 있는데 이걸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눈을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눈을 떠게 해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맹인은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이고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알고 있어, 믿고 있어. 다윗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참된 왕, 이스라엘의 참된 왕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지금 이 맹인이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 메시아, 참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던 거예요. 어떻게요? 몰라요. 신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인간적인 경험을 쌓아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쌓아서 믿음을 갖게 될까요? 인간적인 어떤 지성을 발휘해서 추론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까요?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죠. 메시아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네가 그것을 경험으로 사람들의 설득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고백했기 때문에 네가 복이 있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은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갑자기 그냥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요 단순히 내가 보지 못하니까 날 보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자 우리 그 증거를 한번 더 찾아봅시다. 51절 52절도 한번 더 읽어볼게요. 51절 52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얘기랑 틀린데요?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맹인은 분명히 보기를 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눈이 지금 못 뜨고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보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52절을 읽어보면 압니다.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했다, 너의 눈을 고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널 구원했다고 했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축복으로 이제 눈까지 뜨게 되는데 그 뒤에 보세요. 그가 곧 보게 되어 뭐요? 누구를 따라요?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럼 만약에 이 맹인이 눈 뜨는 게 목적이었고 내가 그동안 못 보던 걸 보고 싶은 게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눈 떴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그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을 찾아서 나가야 되고 그동안 못 봤던 그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기 위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맹인은 뭘 보고? 네? 눈 떠서 뭘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예요? 눈을 떠달라고 내 눈 가린 거 이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유대사회에서 맹인은요 오늘날 우리가 그 눈을 못 뜨는 장님을 보면서 생각하는 그 의미와 좀 다릅니다. 유대사회에서는요 맹인은요 레위기서를 보면 육체의 어떤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정신적이든 그리고 육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레위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자로 여겨지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맹인은요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존재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단순히 눈을 못 뜨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저주받은 자이구나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나를 여길 뿐만이 아니라 나조차도 내가 저주받은 자임을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것이 그게 바로 맹인의 이 바디메오의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맹인이 하는 얘기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이 저주받은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받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 다윗의 자손 그 참된 하나님이 보내실 왕만이 저주 아래 있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하고 넌 저주받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하면서 이 뭐예요 맹인을 막 가로막을 때에도 이 저주 아래 있는 자신의 형편을 분명히 아는 이 맹인은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외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저주받은 자임을 모릅니다. 그냥 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고 형편이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면요 그냥 살아가는 거고 당연히 행복한 거고 당연히 행복을 추구해도 되는 걸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인간의 지금 형편이 죽음 아래 있고 영원한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인간은 도대체 알지를 못합니다. 죽음이란 것이 분명히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잠깐 항상 나중 일이라고 생각해버리고 그냥 어떻게 내 삶을 지금 즐기고 행복하게 유지해야 할까 여기에만 인간은 온통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은요 예수님을 자기를 저주로부터 건져내줄 그 분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습니까? 단지 자기의 인생을 도와주는 분으로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성취해야 되는 것을 자기가 이루어야 되는 것을 도와주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지난주에 배웠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어요? 여러분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35절, 36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37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똑같죠? 이 맹인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37절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예수님과 제일 많은 경험을 같이 쌓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제일 많은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저주받아 마땅할 자기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자체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은 그 영광의 자리,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왕 옆에 얻게 될 그 뭐요? 좌우편에 임금이 되면 좌의정 영의정 이 자리를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조차.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제자들은 눈을 뜨고 있어요. 분명하게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고 있고 눈을 뜨고 모든 현실을 보고 있는데 진짜 현실인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 죽음과 절망과 그 비참함에 있는 그 현실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진짜 장님의 모습 아닐까요? 지금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극명한 이 대조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결시키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거지예요. 바디메오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가망없고 저주받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그 존재가 참된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존재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예요? 모든 혜택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특별히 부름받아서 선택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도 맹인으로 정말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난한 것이 불쌍한 걸까요? 불치병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불쌍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불쌍한 것은요 예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겁니다. 부자든 권력자든 예수를 모르고 예수와 관계없이 사는 것 그것 자체가 불쌍한 거예요. 물론 당장은 뭐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이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예수를 찾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희 외할아버지가 돈이 엄청 많으십니다. 집이 몇 채가 되고 내가 듣기로는 뭐 재산이 한 5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 우리 외할아버지가 저한테 잘하세요. 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외할아버지가 절대 자식들한테 돈을 안 줘. 우리 어머니랑 이모들이 7인데 절대 자식들한테 돈을 한 푼도 안 주십니다. 그리고 그 돈을 꽁꽁 쌓아서 모아서 살아가요. 그리고 집값 떨어지면 막 괴로워하고 집값 오르면 막 좋아하고 게다가 심각한 건 뭐냐면 요즘에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교회를 다니냐면 교회에서 뭐 하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요즘에 그 구제비로 1,000원씩 2,000원씩 주십니다. 교회에서 나눠줘요. 그 구제비로. 근데 그 부자가 진짜 우리 가정에 쪽팔린 이야기인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 부자이신 우리 할아버지가 그거 1,000원 받으러 다녀요. 몇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몇천 원씩 모읍니다. 여러분들 부자예요. 근데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고 그거 정말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결국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죽음 안에 놓여져 있고 그 죽음 앞에서 뭐 내가 잘났다, 내가 잘 산다, 내가 행복하다, 내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 그게 뭐가 중요한 거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내 인생이 예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길 존재로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눈을 뜨기 원한다는 거, 정말 내가 눈을 떠서 내가 얼마나 큰 저주 아래 있고 비참함 가운데 있는지를 보고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나를 구원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나를 저주받은 자로, 불쌍한 자로 그렇게 보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저주와 불쌍함으로부터 날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 거기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삶을 다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러한 마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내 전부를 다 걸어서라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 그게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5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거늘. 왜 맹인이 옷을 벗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쓸데없는 성경의 구절 같은데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맹인 이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거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겉옷이에요. 겉옷은 맹인의 전 재산입니다. 전부입니다. 예? 자기의 생명입니다. 지금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벗어 던지고 지금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자기 전 존재를 다 걸어도 자기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 그것이 맹인이 보여주는 참된 신자,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불쌍한 자로 여기고 있는지, 정말 나를 정말 불쌍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단순히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불쌍한 거 말고 내가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존재인지 여러분들 알고 이렇게 깨닫고 있는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주체할 수 없는 욕심에 끌려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우리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누군가 미워하는 것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나보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불쌍한 거 아닙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죄 때문에 늘 울고 웃고 환경과 형편 때문에 늘 불만이 많은 우리들의 모습, 이런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불쌍하지 않은 거, 진짜로 잘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구원과 은혜와 그 자비에 정말 눈을 뜨는 겁니다. 눈을 뜨고 지금 살아가는 게 그게 잘 된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나는 지금 아무런 장애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 그게 잘 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영광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유일하신 예수님, 그분을 보는 게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존재를 다 버려도 난 그분을 붙잡아야 돼. 나는 정말 그런 믿음과 그런 고백과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내가 받을 저주를 다 받으신 분이고 그분이 내가 받을 수 없는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맹인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선 내 모든 걸 다 포기해도 좋아,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정말 새겨지고 이게 나타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진짜 하나님의 엄청난 큰 기적과 축복이고 가장 이 세상에서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나를 불쌍한 자로 바라보면서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이 일치되는 거고 그분을 진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안 불쌍한데요? 내가 왜 불쌍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나의 불쌍함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제 11장 1절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그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그리고 중요하고 정말 위대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정말 시급하고 중대한 그 사건 앞에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시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일이니까 여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예배 빠지고 뭐 성경 읽는 거 빼먹고 그렇죠? 내 인생에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뭐 친구가 어려워도 일단은 시험 끝나고 보고 뭐 이렇게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떡하세요, 지금? 시험이 아니 그 뭐야?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인류의 역사에 위대한 일을 하러 가시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가치 없고 가장 저주받았다고 이렇게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바디메오를 위해서 멈춰서서 그를 돌아봐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가장 중대한 그 일을 앞두고서 가장 불쌍한 자를 돌아봐 주시는 게 예수님이고 그런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요 불쌍한 자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이구나. 우리 서로가 우리 각자가 저 지체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엄청난 그 사랑과 관심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멈춰주시는 존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그러면 서로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거지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맹인이. 네. 그러면 맹인 거지가 무슨 예수님의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열두 제자들 그 무리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무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피해만 주진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죠. 함께 예수님이 받아들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를요 예수님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서로서로가 항상 서로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자꾸만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데 우리 공동체의 모임에 우리 교회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에 푹 잠기고 있을 때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내 옆에 있는 그 내가 생각했을 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귀한 것들과 생명과 돈과 이런 것들을 기꺼이 쓰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불쌍함을 보십시오. 제발. 그리고 그런 불쌍한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제자들처럼 그런 나를 불쌍히 하셔서 자기 생명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생각하고 대하자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우리 뭐 이 사람이 잘하고 이 사람이 훌륭하고 이 사람을 높이고 이런 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신 불쌍한 존재밖에 아닌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고 그분을 함께 찬양하고 그분을 함께 기뻐하는 거,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